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. 오늘 우리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, 청년들은 혁명의 전 세대들이 비로소 개척한 주체의 길을 따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주체혁명위협의 완성을 위한 보람찬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보다 창창한 미래에 대한 확신에 넘쳐 있다. 시와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. 굳건히 이어가리 전 세대들의 투쟁 정신을. 가시덤불 헤치고 눈비를 맞으며 멀리도 왔어라. 땅을 따라 천만리 걸어온 길, 그 길에 나룻배가 없으면 도끼로 뗏목을 무어 불타는 강물을 헤쳤고, 그 길에 군화가 다르면 나무 껍질을 동여매고 눈 내리는 태백산도 넘어온 우리. 우람을 몰랐다. 천만 시련이 겹사여도 한마음 당을 따라 준엄한 언덕을 넘어온 길이요. 자기의 걸음으로 시련의 폭풍을 맞받아 전진하고 비약하는 것은 물 속에서 벼려지고 빈터에서 날에 친 우리의 정신. 날이 가고 세대가 바뀐다고 어찌 그 정신 흐려질 것이냐. 끝나지 않은 백두의 행군길을 두고, 사회주의 진군길을 두고 우리 어찌 날라리를 부리며 안식의 보금자리에 발편잠을 잘 것이냐. 이 가는 행군길은 멀고도 험한 길, 맨발로 진포를 걸어가도 그 길에서 우리 어찌 한순간이라도 남을 쳐다보랴, 한 걸음이라도 늦잡으랴. 잊지 않는다. 날파도에 겁을 먹고 졸령 앞에 뒷걸음 친 자들은 역사의 추물이 되어 지옥의 나락에 떨어졌음을. 한번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길, 용기백배 나아가면 천만 산악도 물러서는 우리의 행군길. 심장이여 끌어라, 열정이여 솟구쳐라. 땅을 구르고 하늘을 떨치며 가는 그 길에 찬란한 미래 노을 비낀 지평선이 마중오리니, 열백번 쓰러져도 우리 가리라. 백두설령 넘어온 불굴의 그 정신으로 영원히 땅을 따라, 영원히 사회주의 한 길을 따라. 당과 수령의 령도 따라 위대한 조국 방위전과 거창한 사회주의 건설 대전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운 전 세대들. 그렇습니다. 오늘 우리 천만 군민의 심장 속에는 피와 땀을 흘리며 지어낸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며 조국을 지키고 빛내인 영세대의 투쟁정신에 자신들의 삶과 투쟁을 고을처럼 비춰보며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떨쳐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백배해지고 있거니, 이 군대와 인민은 전세대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기풍으로 오늘의 전민 총돌격전에서 말리마 속도를 창조하며 부강 번영하는 조국의 역사에 빛나는 자욱을 새겨갈 것입니다. 집권이 이어가리 전 세대들의 투쟁 정신을. 시와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.